너와 나의 입술이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 온몸에 전율이 와 이제 너와 내가 선내릴 story I don't know why 나도 모르게 더 빠져들어가 숨 막히게 baby I don't know why 지금 이 순간 넌 줄 수 없는 기분 No no no no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수 너를 지켜줄게 사라지지 않게 한순간의 작은 약속들은 아냐 이제 말해 내게 baby You tell me how to feel 1, 2, 3 and 4 네 옆에 딴 놈들이 거슬러 점프해 마 오직 너 말을 지키는 killer 말 그대로 난 좀 죽여줘 yeah. 너를 품에 안고 비상해 걱정은 버려 지하에 뭐를 하든 간에 하나라는 수식어가 맴돌 거야 너와 나의 귓가에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You make me feel so high I'm so crazy 너가 나를 본 순간 막 끌려가 날 당겨줘 Baby I'm feeling so energetic 오늘 밤 둘이 out of control yeah. I'm feeling so energetic I'm feeling good I wanna touch 멈출 수 없는 이 기분은 마치 freedom I'm feeling good I wanna touch baby 어서 내게 와줘 tonight oh yeah Alright Work your body 다가와서 즐길 시간 Let's dance 아껴둔 너의 신발이 더러워지더라도 움직여 빨리 hurry up 질문은 나중에 해 다 남자들은 넘보지 말게 누가 바래서 그랄게 이제 시작해 너와 me 막 끌려가